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의 통치자 여러분들과 보위부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이 강한 빛 인사드립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잃어버린 벗들 찾기 위해 부산 급행열차 타면서 문무왕 함성으로 들리는 전장 한양 숭례문 합창곡 평양성 메아리 가방에 넣었다가 나라 애워싸는 만리장성 몽골말 달리는 벌판 시베리아 동토대 그리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지나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 도착할 무렵 가방을 열어드리고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불러 민족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평화를 향해 철만 달린다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통일 이후 대륙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 눈앞에 펼쳐지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를 지으신 분이 한국분이 아니시고요. 한국과 시를 사랑해서 한글로 시집을 낸 테레사 현이라는 캐나다 요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성이 현이라서 뭐 혼혈이나 뭐 교포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과 완전 무관한 뭐 벽안의 완전한 외국인이시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새삼 느낀 것이 외국인이 이방인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알겠어라는 편견 갖기 쉽지만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뒤집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가 반성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인류의 숙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475장 통합 찬송가 272장에 수록된 인류는 하나 되게라는 찬송입니다.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찬송이고 또 일반 교회 예배에서도 이 찬송 올려드리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사실 흔치 않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가사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서 참 예사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오늘 처음 이 찬송 들어보았는데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불신자들, 뭐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이 이 가사를 묵상을 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악이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서 편을 가르는 그런 죄악을 또 일으키고 차별을 만들고 이것을 해소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심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송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찬송에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전략과 전술과 동맹과 외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찬송가 475장, 통합 찬송가 272장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을 북녘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외 동향과 뉴스보다도 북한의 장마당 환율 동향보다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북녘땅을 깨우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을 통해서 찬양 찬송 더 많이 띄워드리고 있고요. 찬양 신청이나 사연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들과 또 그냥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꾸준히 국토기도대장정 위드웍에 참여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땅을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걷냐. 근데 저도 막상 출발하기 전에는 이게 해야 되니까, 왜 걸어야 되는지는 알겠으니까 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막상 걸을 일을 생각하면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이제 딱 그 장소에 도착해서 걷기 시작하면 그런 염려가 다 필요 없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보고 또 걸으면서 그 땅에 심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알지만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이 되는 것보다도 먼저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막상 행동하고 경험하고 보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행동한 그 다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언제나 넘치고 찬양과 찬송 세 곡 연달아서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차인경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복음성가죠. 조윤숙의 실로암, 윤형주의 음성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파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북녘당, 중국당, 러시아, 북방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소감, 찬양 신청, 북녘당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으신 안부의 말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 다니엘서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의 묵시를 환상 속에서 받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상당 부분 할애가 되는데,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고 하니 전쟁과 압제의 나날들 계속해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오늘날 세계가 처처의 기근과 기상이변, 요새 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고 있는 폭염 또한 북극에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또 기상 보고가 있었는데, 기상 이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테러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총기 난사. 며칠 전에는 또 일본에서 요양원에서 칼부림이 나서 19명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는 가슴 아픈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속단하긴 어렵지만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고, 뭐 남이든 북이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시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면서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어서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 202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김혜영 음성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귀한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 찬송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이 됩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부정한 것을 맑혀줍니다. 아, 주의 보혈이 참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능력이 되는지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골고루 차고 넘치도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은 스가랴서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라고도 부르고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에 보면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방해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성벽도 지금 다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부흥되게 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그 옆에서 사탄이 비비 꼬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배 아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매우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 시기, 정욕, 탐심, 교만, 이기심 이런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런 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한다고? 참 가관이다. 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참소합니다. 저런 자를 당장 내어 쫓아달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사탄이 대제사장의 우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나 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참소하며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욥을 살폈습니다. 사탄은 살피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팔자가 늘어져서 지금 저런 것이지 좋은 걸 다 빼앗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고발, 고소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역시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탄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 내가 자악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서 7장 4절에 연기나는 부식갱이요 아모스서 4장 11절에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타담한 나무조각. 보기 흉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끄름이 납니다. 그게 저 바벨론 내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하셨지만 아직도 끄름이 나는 그리고 타담한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탄은 참소합니다. 저걸 보라고.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때 묻고 먼지 묻고 진흙 두성인 핏자국이 얼룩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때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걸레 조각이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걸레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걸레입니다. 그런데 4절에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앞에서 사탄의 참소는 완전히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잠이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루터의 죄의 목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어찌할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할 것이요. 루터는 마귀를 향해서 큰소리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고 말하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몸부림치던 그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저도 목회자 일을 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섰는가? 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내게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과 9절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9절에 보면 한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스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싹처럼 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목수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9절에 연한 싹이 되시지만 그는 단단한 돌이 되셨습니다. 견고한 모퉁이돌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구원의 만세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했고 사도 베드로도 주님은 산 돌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스톤 주님은 하나의 돌이십니다. 에벤 아하트라는 말이죠. 주님은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의 아버지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모퉁이의 머리돌로서 특별하게 세움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적 삶을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통합 찬송가 495장에 수록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홍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호기의 음성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무에 내 때 저물어 날 어두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